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해마다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을 정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관의 창날의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만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레저렉션 선데이. 바로 그 부활의 일요일. Because of that day, we worship every Sunday.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무슬림 국가는 금요일이 자기들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 국가에서는 금요일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유대 국가에서는 토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정하고 이날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시간상으로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n the same day at evening,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assembled, for fear of the Jews. For fear, that is important.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했지만, some received reports. We see Jesus. We met him. But they still under the fear. 몇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We believe Jesus. We believe His death and burial and resurrection. But sometimes we are in a fear, the bad situation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희, 노, 애락. 보통 네 가지 감정을 얘기하죠.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Yesterday I saw the Christian the movie, the name the Risen. Yeah, did you see that? I downloaded. So one day I want to see that movie. 제가 어제 이번 부활절에 개봉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제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그 영화는 that movie, the point of view, the Roman soldier, not disciples, not Jesus. That movie that described the narrative, the point of view, the Roman soldiers. 그 영화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이 도시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이들의 반역 혹은 반동,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만났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영화 속에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Roman soldiers want to capture disciples because they said, "We met Jesus." So Roman soldiers, the general, the command, have to capture them because they make trouble in our city. We don't believe resurrection. Rise again. It's a joke. Nobody believed that. So have to capture them. They make a trouble in our city. So in that movie, even though Maria, in the morning, she met Jesus, but she also the fear in the movie. 영화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Even though Jesus rise again in the morning, that day, but their situation still same. Nothing happened. Nothing changed. 그들의 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When you believe Jesus, sometimes we feel nothing happened, nothing changed. Still my situation the bad, still bad. Sometimes worst, not good. bad day, and bad day, and still bad day. Even though we believe Jesus. 나쁜 일들이 또 나쁜 일들이 나쁜 일들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That time we need peace. 바로 그때가 평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And Jesus exactly he knows what we nee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Suddenly he appeared and he said,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제적인 상황,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의 이 힘겨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 시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He said, peace. But I need evidence.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평화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그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What is your evidence? So he showed to hands and side.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증거로 두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What is our evidence? Jesus. 무엇이 우리의 증거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의 길을 드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This is the second important.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Peace to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You know that time, Jesus never talk about their situation. A few days later, you get some money. No. A few days later, you get recover your health. No. A few days later, you recover your situation, the relationship. No. Jesus did not say like that. Jesus say like this. I also send you. 예수님께서는 며칠만 지나면 유대인들이 지구가 사라질 거야.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그 돈을 회복할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너희들의 건강이 다시 좋아질 거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You know, this is the best answer.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답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답입니다. Just wait a minute. I'll show you a picture.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때 아시죠? 일본에 아마 2011년인지 12년인지 큰 사고가 있었죠. 아내를 잃은 한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할머니를 업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고 거동이 불편한 나도 할아버지인데 나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할머니를 업고 다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내를 잃고 힘드실 텐데 왜 모르는 사람을 업고 다니면서 수발을 다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할머니가 내 등 위에 없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네. 할머니를 들쳐업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여드리는 순간 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다네. 사실 나는 저 할머니를 돕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돕고 있는 거야.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까? 나 하나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밤 제자들은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나 하나도 나를 챙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죽을지 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잡아서 찾아다니고 있고 유대인들은 날이 밝으면 또 우리를 해코지할 텐데 나 하나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힘이 들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힘이 들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힘이 생깁니다. 남을 도울 때 나도 살게 됩니다. 그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해결해 주셨다고 또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 어려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게 될까요? 그날 그 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최고의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It means do not see around. Do not see your situation. Just follow me. I will open the gate. I will open the way. I will be with you. 이 말씀은 주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겠다. 내가 길을 열어두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했었고 역사 속에서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었고 역사 속에서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별로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됐다고 내일 걱정이 없을까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걱정이 없을까요? 아무리 잘 되고 잘 돼도 내 걱정을 치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다고 어리다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 문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Received Holy Spirit. 성령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When you receive Holy Spirit, you receive the power.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Sister Lorena, when you receive Holy Ghost, when? 1994? Okay. You received power from 1994. You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because you received power. 조성윤 목사님, 성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 한 13살을 받았습니다. 연도 기억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조성민 목사님은 13살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염철병님 성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94년 7월 20일. 염철병님은 1994년 7월 29일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 하셔야겠습니까? 무슨 일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정답도 보여드립니다. 무슨 일 하셔야겠습니까? 정답이 뭐죠?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해야지요, 내가.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John chapter 20 and 30 and 31.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세계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Because of this reason, that John had to record, had to written the book Joh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남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썼습니까? 한 단어로 뭡니까? 아닙니다. 한 단어로 뭐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명, life,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님 밭에서 이제 일하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물 주고 햇볕 받고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티 나오죠 그 안에서? 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제 몫을 합니다. 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you have life.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John chapter 21, verse 1 to 3.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또 중요합니다. The third important.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After these things. What is after these things? 그 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뒤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나타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평화가 있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능력 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들.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부모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베세데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네. Is this right or wrong? 이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After these things, what things? They saw Jesus.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Peace to you." Jesus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Jesus said, "I will give the power." And after these things, you know, they returned. They returned before life. Because they were fishermen. So come back. After these things, but they come back there before life. Not new man, old man.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평화가 있어라, 성령을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힘도 준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빽 하고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도 봤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보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모든 걸 다 본 뒤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우리 원래 어부였거든요. 우리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열심히 뭘 해보다가요? 아닙니다. 즉시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기만 하면 내 평생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생명 바쳐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 모든 필요가 채워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도 아닙니다.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갈 방향만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식으로 얘기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그 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에 대한 답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 두날개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라, 그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생각할 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I need a job. I have to work. I need bread. I need coin. I'm sorry, but I have to live. I have to come back my life. People, I was fishman. I'm sorry. I need fish. Jesus do not give any solution how to live your life. He said just one word, I send you, mean follow me. So this is critical time, critical moments. What we need faith. 아니 나 밥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밥을 먹고 살아야죠. 지금 돈도 필요한데요. 예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돈 어떻게 생기는가 방법은 얘기해 주지 않으셨고 집을 어떻게 얻을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는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못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자리. 그런데 그 대단하다는 열두 제자도 고기 잡으러 다 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두 사도들의 입을 거, 먹을 거,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고기 잡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복음을 전해도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뭘 사야 되고 입어야 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겨우 뭐 메이커도 없는 싸구리 옷 5천원짜리 입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요. 겨우 맛도 없지만 못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요. 겨우 다 쓰러질 것 같지만 몸은 녹여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집 정도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셨냐면 당대에 믿음이 뛰어나섰고 위대한 엄청난 거부였던 레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흔히 우리가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그를 통해서 그의 어마어마한 전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이 사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전재산을 교회에 들였던 그 바나바는, 아, 바나바 맞죠? 예. 바나바는 그럼 쫄쫄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함께 풍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채우시는데 찔끔찔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로 바나바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장면들을 보십니까? 사람이 못하면 까마귀라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지 않으면 까마귀라도 불러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요, 40년을 걸어도 그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생활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활동을 멈추라, 뭐 산에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he said, I mean, I do not mean stop your job. I do not mean stop your job. I mean what is more important in your life? We need many things. Yes, I know and you don't. So I do not mean stop study, stop job. No, no, I do not mean like that. I mean, first things first. 그러나 제자들은 첫째 되는 것을 멈추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Jesus said to Peter, We know the same questions and we know the answers. Feed my lambs, tend my sheep, feed my sheep. You know, what is the questio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And do you love me?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내 양 떼를 쳐라. 내 양 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그 답에 대한 동일한 세 가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죠? 기도를 바꾸십시오. Do you love Jesus? Please change your prayer.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는 뒤로 넘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먹이고 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어디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나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론 음성으로, 때론 감동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그 양떼가 이 사람인지, 이 직업인지, 이 지역인지, 이 공간인지, 저 시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양떼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섬기고 다루고 가꾸어 나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이 문제, 나의 건강 늘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기도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 환경이 아니라 부르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바꾸면 지금부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답이 최고의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hange your prayer. Before we pray unto God, Jesus, I need. But we have to change. I love Jesus. I love so much. Jesus, my desire to follow you. I want to follow you. I know you sent me. Jesus, I want to feed my lamb. Jesus, what is my lamb? This time, or this place, or this job, or this person, who is, what is my lamb? I want to follow you. Jesus, please tell me, and please teach me. Please show me the way. Please give me the power. I want to follow you. And Jesus, protect me. And Jesus, lead me. I desire your kingdom and your nations. So, add everything in my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요한복음은 끝났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이후에 다시 성령을 받고 돌이켜서 열방 가운데 위대한 순교자로 그들은 살아갑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은 그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